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생을 바쳐 사랑하리 위대한 내 조국을. 흔적이여, 너는 진포루에 남아있는 발자국이던가 생눈 후에 남긴 한 줄기 오솔길, 푸른 숲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던가. 너는 사나운 강물을 막아선 온재, 너는 땅 위에 솟은 창조의 기념비, 때로는 그 밑에 묻힌 보이지 않는 기초처럼 너는 남모르게 바친 땀과 양심인가. 그것은 악을 탁을 애쓴 흔적,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받들며 자욱자욱 조국의 부강에 보탬하고 사람들에게 독을 입힌 그런 훈족, 그런 사람을 먼 훗날에도 못 잊어 추억하더라. 하지만 마른 땅을 골라짚으며 살았던 듯 말았던 듯 남긴 흔적 없이 산 사람, 있었던 듯 없었던 듯 쉬 잊어버리더라. 인민의 기억에는 어떤 사람이 남는가? 그것은 자기를 바쳐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 그대 부모 이 땅을 사랑하라고 낳아주었고 그대 또한 이 땅에 보탬 주자고 태어난 것 아니냐? 한 번뿐인 인생을 애국의 흔적이 남게 살아라. 푸른 잎새 설렁이는 억새인 나무, 그 나무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뿌리처럼. 그리하여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하고 우리 원수님 추억에 남게 살아라. 뜨거운 저국에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순간순간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사람만이 우리 원수님께서 추억하시고 저국이 기억하는 값높은 삶을 누릴 수 있거니, 보석 같은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주인 내 조국을 모든 것을 다 바쳐 길이 받들어 갈 선군시대 인간들의 강렬한 지향을 담아 싣고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저 하늘의 별빛과 같이 빛을 뿌리며 살아왔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밝은 빛을 뿌려왔던가. 키워준 정든 어머니, 조국 없인 내 삶도 없어. 바치렵니다 불타는 사랑, 들도 없는 나의 조국이 언제나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빛처럼. 흐르는 강물과 같이 그만 굽이도 두려움 없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달려왔던가.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조국 없인 가정도 없어. 있어도 변함이 없는 보석빛처럼 내 한생 애국이 모두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생물 빛내준 위대한 그 품 조국 없이 미래도 수 바치렵니다. 나의 모든 것 소름 높은 나의 소위 한 생물 영원히 내 진정 바치렵니다.